볼가리아 조선친선협회가 뷸레찐 12월호를 발행했습니다. 뷸레찐은 위대한 장군님의 소고 5돌씨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일 동지께서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구현하시어 조선의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발전시키시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고 지적했습니다.